알면서도 잊을 수 없는 난 아무 느낌 받을 수 없는 텅 비어있는 너의 눈빛 나 혼자만 그런 걸까 바보가 돼버린 난 이렇게 무너져가는 날 두고 자꾸만 멀어지는 너 쉽게 잊혀질까 너무도 많았던 기억들 생각할수록 보낼 수 없는 너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시간이 너무 무거워 돌아설 수 없는 나를 이해하지 않는 너 멀어지는 너